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2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